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. 사랑은 행복한 거라고. 그대가 가르친 사랑에 눈을 뜬 거죠. 예전엔 미처 몰랐었죠. 이런 느낌은 골치가 답답합니다. 세상이 밝아요. 오, happy boom boom boom boom. Just a moment.